기대마주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이 나를 괴롭게 하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행여 나와는 제발 마주치지 마요 그날에 향수가 남아있는 곳은 아직 너무 힘들어 하나도 괜찮진 않아 그러니 우리 우연이라도 그때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워워워.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그대도 나를 좀 피해줘요 워워워.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댈 마주하는 거는 아직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이 나를 외롭게 하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행여 나와는 제발 마주치지 마요 그날에 향수가 남아있는 곳은 아직 너무 힘들어 하나도 괜찮진 않아 그러니 우리 우연이라도 그때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워워워.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그대도 나를 좀 피해줘요 워워워.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무렇지 않은가요 너도 이제 떨어지는 꽃 몰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만들지는 마요 나를 좀 피해줘요 워워워. 그러니 우리 우연이라도 그때만 그날의 밤 그대만 그대고 모든 게 날 미치게 해